모르시나요? 무정한 당신이 내 마음 아실 때는 땅을 치며 후회하리만 어차피 가실 바엔 이름 맞춰 잊으리 좀 주고 내가 오늘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내가 오늘 너무나도 사랑해.